토끼와 고슴도치. 아주 먼 옛날 스무밭 어딘가에 고슴도치 가족이 살고 있었어. 엄마 아빠는 여행을 자주 떠나서 남아있던 쌍둥이 형제는 모두 집안일을 스스로 하곤 했지. 여기에 그걸 조금만 더 추가하면 여기에 그걸 조금만 더 추가하면 여기에 그걸 조금만 더 추가하면 하느님 맙소사. 수프에 뭘 더 넣어야 하는데? 여기에 그걸 조금만 더 추가하면 그거 알아? 더 이상은 못 참아. 네가 수프에 뭐가 더 필요한 건지 알아내기 전까지 밖에 나갔다 올 거야. 참고로 난 배가 무지 고프니까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거야. 근데 정말 뭔지 모르겠다고. 엄마의 비밀 재료가 뭐였는지 말이야.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떡해. 그러니까 네가 요리법을 받아 적었어야지. 적었어. 근데 잃어버린 거야. 형은 왜 안 적었는데? 적었어. 근데 잃어버린 거야. 너는 왜 안 적었는데?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런. 엄마 정말 보고 싶어요. 얼른 집에 돌아오세요. 나가서 수무 좀 가져다 주지 않을래? 샐러드 만들게. 알겠어. 결국 고슴도치는 요리하는 동생을 집에 놔두고 홀로 순무를 캐러 밖으로 나왔어. 순무밭 바로 옆에는 양배추밭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며칠 전에 이사온 토끼가 살고 있었지. 안녕하세요, 토끼 아저씨. 이사온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난쟁이. 방금 진짜 웃겼어. 아, 너무 웃기다. 이것도 너무 웃겨. 너무 웃기다. 이봐,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난쟁이가 뿔나셨나 봐. 난쟁이, 너 정말 재미있는 친구구나. 헤어나오지 못하겠어. 이봐, 당장 그만해.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아무것도. 나는 그저 네 문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내 문제라니? 네 다리 말이야. 너 걸어다니기는 하는 거야? 아니면 항상 그렇게 넘어지고 뾰족한 공처럼 굴러다니는 거야? 정말 여러모로 힘들겠다, 그렇지? 그런 다리로 산다는 거 말이야. 미스터 미스터 뾰족 난쟁이 씨. 됐어, 이제 정말 그만해, 이 덩치야. 불쌍한 것. 네가 다리라고 부르는 그 짧은 걸음은 아무것도 못해. 근데 방금 그걸로 날 차려고 한 거야? 정말 너무 웃기네. 비록 내가 널 발로 찰 수는 없어도 달리기 경주에서 너를 이길 수는 있어. 뭐라고? 지금 나한테 달리기로 도전장을 내미는 거야? 진심이야? 난쟁이? 그래, 겁나나 보지? 농담도 잘하네. 그 용기는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정말 겁나나 본데? 너 미쳤어? 내가 너한테 겁을 낸다고? 너 같은 거 100명이 달려들어도 이길 수 있어. 한 방에. 알겠니? 잘 뛰긴 하네. 근데 속도가 좀 느려. 나는 점심 먹고 올 테니까 너는 남아서 연습이나 좀 하고 있는 게 어때? 그러고 나서 밭 시작 지점인 이 나무에서 시작해서 저쪽 밭 끝에 있는 나무까지 달리는 거야. 뭐라고? 그러면 30분 뒤에 만나도록 해. 행운을 빌어. 여기에 그걸 조금만 더 추가하면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샐러드에 넣을 수무 가지고 왔어? 이 수프에 뭐가 더 필요할까? 수프는 집어치워. 이겨야 하는 경주가 생겼으니까. 뭐라고? 고슴도치는 자신의 쌍둥이 동생에게 밭에서 토끼와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어. 토끼 정말 못됐다. 근데 달리기 경주는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나한테 계획이 있어. 고슴도치 형제는 작전을 짰어. 그로부터 30분 뒤 약속한 대로 토끼와 고슴도치는 나무 아래에서 만났지. 시간은 잘 맞춰 등장했네. 그건 마음에 들어. 너 이게 달리기 경주라는 건 잘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 토끼님이랑 너, 난쟁이 뾰족 탱탱머리랑. 잘 알겠으니까 너는 저쪽 고랑으로 가. 나는 이쪽으로 갈게. 선수 위치로. 시작은 네가 해. 선수 제자리에. 토끼, 난쟁이 뾰족한 탱탱볼 준비. 토끼, 난쟁이 뾰족한 탱탱볼 준비. 토끼, 난쟁이 뾰족한 탱탱볼 그리고 출발! 감히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바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가 않잖아. 혹시 날 찾고 있는 거야? 벌써 도착했단 말이야? 나는 네가 더 빠를 줄 알았지.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렸어? 이건 말도 안 돼. 시작 지점까지 다시 달리자. 그래. 뭐야, 이제야 걸어 들어오네. 걱정되려던 참이었잖아.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다시 최종 지점까지 돌아가자. 너 한 바퀴 돌 때마다 점점 더 느려진다. 좀 더 열심히 연습해야 할 것 같은데? 왜 두 명으로 보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말했잖아. 나 같은 건 100명도 이긴다고. 근데 고작 우리 두 명을 못 이긴단 말이야? 너희 둘이 쌍둥이란 말이야? 그래, 맞아. 하지만 이건 속임수잖아. 그건 미안해. 근데 너도 되게 못되게 굴었잖아. 너는 튼튼한 다리와 달리기 실력이 있지만 우리는 강한 의지와 똑똑한 머리가 있는 것 같네. 자, 이거 마셔. 우리가 미안했어. 잠깐만. 이거 우리 밭에서 난 건데 나도 미안해서 주는 거야. 너희들이랑 친구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다시는 못되게 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우리도 약속할게. 우리도 약속할게. 여태 필요한 재료가 바로 이거였어. 양배추. 엄마만의 비밀 재료가 바로 양배추였어. 맛있다. 엄마만의 비밀 재료가 바로 양배추였어? 엄마만의 비밀 재료가 바로 양배추였어? 그렇게 새 동물은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었어. 모든 사람은 무언가 매우 잘하는 분야가 있고 또 잘 못하는 분야가 있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약점이 있다고 이기서 치면서도 안 돼.